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명숙 작사, 존곤 작곡인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뜻깊은 2월의 봄에 대한 심오하고도 특색있는 형상을 통해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는 가사도 잘 쓰고 곡도 잘 지었다고, 타양에서 맞은 봄이 있어 오늘의 2월의 봄이 있는 것이라고, 가사에 영원한 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가사를 내용이 있고 인민성 있게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가 주체 90, 2001년에 나온 노래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노래는 우리 조국과 전 인류의 앞길에 영원한 봄을 안아오신 백두산 졸새 위인들에 대한 탐없는 흠모심을 금치 못하게 하는 뜻깊은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를 통하여 졸감하게 되는 것처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2월의 봄은 백두산 졸새 위인들의 숭고한 뜻이 오린 유서 깊은 백두산 미룡 고향집과 더불어 영원할 위대한 봄이며 내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온 환희의 봄인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귀털집의 따스한 틀창가와 지붕 위에 나붓기는 붉은 길을 통하여 백두산 졸새 위인들의 발자취가 오려있고 졸새의 위인의 손길이 닿은 뜨락과 창가마다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운 육육한 자욱을 숭음한 사색과 경모의 마음으로 더듬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백두산 미룡 고향집을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길이 받도록 2월의 봄을 무궁토록 빛내어갈 교리로 가슴 불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라네림 대저에서 종쪽 일부분 형식으로 씌워진 노래의 손율은 봄의 소정을 담은 가사의 흉상적 요구와 독특한 성격에 맞게 매우 밝고 따뜻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경모의 정을 안고 끝없이 설레는 축원의 물결인 양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지향성을 강하게 띄고 발전해가던 손율은 넷째 악단의 천몰에서 끓어오르는 격정과 다음없는 칭송의 감정을 열정에 넘쳐 웅신깊게 토치면서 졸정을 이릅니다. 전통적인 옴계조식에서 씌어진 노래의 손율은 비교적 넓은 음역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폭 내심적으로 전개되면서 비교적 거르러우면서도 규칙적인 리듬과 부드러운 손율선의 결합으로 뜻깊은 2월의 봄, 경사스러운 2월의 봄을 끝없이 밝고 따뜻하면서도 황홀하게 펼쳐 보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8분의 6박자의 사색적이며 유연한 감을 자아내는 리듬의 효과를 잘 살려 손율의 부단한 약동감과 진취적인 정서를 줌으로써 그 특색을 돋구고 있습니다. 가요 2월은 봄입니다는 영원한 조선의 봄, 무궁토로 빛내어갈 내 나라 내 조국의 봄과 더불어 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숲에 수리꽃이 반짝이어도 들창가에 봄빛이 따스합니다. 으라가에서 다음 순서로 노래 조선의 장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정호 작곡인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흉명무력의 진도의 소시요,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강국으로 이끌어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질은 힘있고도 전진적인 리듬에 기초한 폭넓은 조약 진행과 높은 음역에서의 박력 있는 부점 진행 등의 특징적인 음악 형상으로 해서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낭만이 힘있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특색 있게 형상한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윤춘일 작곡인 가요는 주체 95, 200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창작되어 천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위인 찬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사는 우리 민 모두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느낀 진실한 사상 감정을 소박한 시어로 생동하게 표현한 것을 하여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을 경건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소중적인 선율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넷째 악단이 축소된 단순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식의 어음에서 시작되는 선율은 첫 부분에서 동도 진행과 굴곡 있는 선율 진행으로 가사에 담겨진 내용을 졸졸하게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의 다없는 감사의 증거, 충정의 마음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노래한 것을 하여 또 하나의 윈송가로 주체 음악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